어깨 위에 내려앉은 어느 날 모두가 떠나버린 여기 이 거리 그 여자처럼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나 혼자 걷고 있는 마음 없는 거리 여기저기 발밑에 느껴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저기 저 지쳐버린 하얀 가로등 그 어제처럼 그저 그런 가슴으로 나 혼자 걷고 있네 마음 없는 거리 여기저기 회색 빌딩 저 너머에 푸른 하늘 있을까 바람 따라 흔들리는 잎새 하나 있을까 종이배를 접어 띄울 냇물 하나 있을까 돌아보는 거리에 별은 어디 지쳐버린 하얀 가로등 그 어제처럼 그저 그런 가슴으로 나 혼자 걷고 있네 마음 없는 거리 여기저기 여기는 회색의 도시여